HUBS. 허브스 로컬 사무소.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드리는 HU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험주간이 다가오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첫 번째 사연을 들려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쉽지만 저희 로컬 사무소, 오늘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총 9개의 사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총 11가지의 법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여검인 만큼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법들을 한번 정리해보려 해요. 그럼 같이 들으러 가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다뤄드린 법은 총 11개의 법이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크게 첫 번째로는 도시와 교통, 두 번째로는 관광, 세 번째로는 위생, 네 번째로는 문화예술 관련 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 도시와 교통, 과연 어떤 법이 소개됐을까요? 우선 큰 법률로는 도로교통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이 법에 포함되는 통합교통체계법,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소개되었습니다. 다해서 총 3개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특히 이 법 중에서는 대중교통,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우리와 밀접한 사례들이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 관련 법인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풀리고 날씨도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에서 다뤘던 법은 관광진흥법과 여행경보제도였어요. 특히 여행경보제도는 해외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생관련법. 여기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과 더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다루어 봤어요.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잘못해서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서러우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입니다. 여기서는 건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다루어 봤어요. 우리가 매일 오는 학교, 우리가 사는 집이나 상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의외의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도 신기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 11가지의 법들을 다시 한번 토어봤습니다. 약 3달 동안 다양하고도 많은 법을 다룬 것 같아 저희도 뿌듯한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 몇 가지를 다시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저희에게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송됐던 두 가지 사연을 저희가 골라봤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온 사연인 고속버스 환승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이 사연을 듣고 사연자분께 고속버스 환승 제도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연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 모두가 한 번씩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지방에 내려갈 때 한 번쯤 겪어봤거든요. 이 사연을 들은 이후로 고속버스를 타고 본가에 내려갈 때 환승휴게소에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아마 편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 표시 관련법과 관련된 사연을 꼽아왔습니다. 국산과 국내산, 연근해산, 헷갈리는 원산지 표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사연자분이 혼자 자취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더 같은 마음으로 찾아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보는 건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봐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사연들을 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시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로컬 사무소의 마지막 영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법들과 사연들을 같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다뤄드린 법 말고도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숨겨진 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 대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씩 법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마지막 13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영업이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저희 한대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the Iron Rose. H. UBS.